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종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금식은 먹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아마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병, 어려움, 이것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악마의 역사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더 적극적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신적인 존재와 신비한 합일의 체험, 그것을 준비케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금식하면 황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마법적인 능력을 그 신으로부터 받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기에 특히 이 병자들은 신전 안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꿈으로 자기가 병치유를 받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사회에서 유대인들, 유일신을 믿어왔던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 금식이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그런 다른 어떤 종교들과는 조금 더 고상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같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얻기 위한 자기 부인의 어떤 공로, 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편이라고 유대 문학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인데 솔로몬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금식을 통해서 나 또는 자기 영혼을 낮춤으로 무지의 죄들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고, 주님은 모든 경건한 사람과 그 집을 정결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도 보면 금식은 죄를 면하고 질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과 어떤 좋은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으로 126쪽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 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양상은 달라도 자기가 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에는요, 성경에서는요, 이 레위기에서만 공식적으로 대속죄일이라는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금식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루만 딱 1년 중에 하루만 금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멸망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여러 종류의 금식 일들을 만들고 전통으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 8장 19절에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8장 19절입니다. 제 성경 1319쪽이에요. 8장 19절에 보면 네 가지 금식 절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아직 못 찾으셨나요?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네, 이렇게 1년에 4번이나 금식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했냐면 이 넷째 달의 금식은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날, 그 비참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달 금식은 그달리아라는 그 유대 총독이 그 암살당하는 거,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 그리고 열 번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금식을 모두 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한 그 경험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졌던 것이었고, 이러한 금식이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절기를 만든 거고 해온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발적으로 뭐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는데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훌륭한 신자임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금식,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서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금식은 이 거룩해 보였지만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또 아까 우리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이 금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뭐 3일 금식기도, 뭐 40일 금식기도, 작정 금식기도 이런 등등의 많은 금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에 가면 목숨 걸고 40일 금식기도. 네, 40일 금식기도 정말 뭐 저는 해보지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해보셔서 네,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이나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식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간절한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40일 금식기도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자신의 자랑이 되기도 하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40일이나 버텨봤다. 이런 식의 자기 자랑과 자기 표현, 자기 어떤 종교심의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 말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이 곧 오리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심판의 때가 빨리 당겨지기 위해서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금식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금식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그 경건한 금식생활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처한 지금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바꿔주기를 또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금식을 한다는 그런 입장은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훌륭한 모습으로 인정되어졌고 이 같이 금식한다는 입장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친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약간 적대관의 관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 친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네. 어떤 두 사람이 전혀 안 친한데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네. 그 두 사람에게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공동의 적이 된 거죠. 이렇게 이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시죠.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금식의 참 의미를 알고 그러한 금식이 정말로 필요한 때를 알고 그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 것이 결혼 예식, 결혼 잔치예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가 열렸다면 그때에는 금식이라는 것이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장례식장에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상식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오게 된 이 시기는 바로 결혼식 잔치가 열리고 있는 때이고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그 신랑이 바로 나이고 그 나의 친구들, 나의 손님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결혼 예식 비유를 들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나라, 어떤 새로운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잔치를 비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 예식과 잔치는 어떤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뭔가 유토피아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이상한 대로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결혼이란 것은 그렇게 새로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허락받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1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를 베푼 한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 열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는 혼인하기 위해서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 잔치로 비유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렇게 신약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결혼잔치를 비유하면서 이 결혼잔치에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재료를 또 선택하셔서 이 새롭게 시작된 나라가 어떻게 기존의 나라와 다른지를 추가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21절과 22절이거든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부대가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결혼식장에 맞는 예복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식의 흥을 돋굴 수 있는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 예복과 포도주 두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은 또다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이 세상의 나라는 낡은 옷으로 여기서 비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옷으로, 새천, 그 생배 조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공하지 않은 새천을 얘기하거든요. 그 새천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오래된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과 새천이 맞지 않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처럼 혼인장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금식은 맞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기쁨의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기쁨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삶과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증거하고 보여주십니다. 종교인들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의아하게 했고 그 예수님의 죄 용서 선포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청하지 않고 그저 그 중풍병자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유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금식이든 어떤 고행이든 어떤 종교적인 열심, 십일조, 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살아간 그 앞장에 나오는데 앞본문에 나오는데 등쳐먹고 살아간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또 한편,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죄인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지탄받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어떻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살아온 게 죗덩어리인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 나는 그냥 이대로 죄 가운데 그냥 막 살다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인생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죄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친구로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냐 하면서 힐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비종교인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는 게 뭐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포기했던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얻게 되고, 그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은 오히려 배격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를, 네, 또 이제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그 종교인들의 그 가식적이고 뭐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던 그런 세상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은 새로운 어떤 생명과 그 시기와 그 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독특한 기쁨의 메시지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자격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리, 그 앞에 본문에 나오는 세리의 제자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어떤 악한 죄인들도 품습니다. 물론 그 죄를 갖고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들의 그 죄악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한편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보려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종교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특정한 행위들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세계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친구라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만 든든하게 서 있다면 그분이 여시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심으로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되고, 그리하여서 그 연합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거저 주시는 그런 축복들, 은혜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을 치르셨지만 우리는 무료로 공짜로 얻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자격 없는 자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복음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때에는 네, 기쁨이 그것이 그 삶의 특징입니다. 그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데 기뻐하도록 노력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그 기쁨의 중심은 내가 뭘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 뭐 누리고 있냐,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자체가 정말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기쁨이 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여신의 그 결혼잔치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분과 내가 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아시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충만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금식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참된 금식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행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고 얘기하시는지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언제 금식한대요? 신랑을 빼앗길 날. 따라서 신랑이 함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느끼는 자만이 신랑이 빼앗겨졌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되고 스스로 금식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렇죠? 단원고 학생들이 거기서 팽목항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부모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네. 자기도 모르 어쩔 수 없이 금식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의 첫 아이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네,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금식할 때는 대속죄의 하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 16장 31절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이 금식하라고 명하고 있는 한 구절인데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네, 30절 31절을 같이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일곱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속죄일이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금식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금식하라는 거구나로 이해하고 금식을 했어요. 뭐 하나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이 뭐 잘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셔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그 대속죄일날 금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요청한 날이 참 희한한 날입니다. 자,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동안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으면 자기가 양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깨달은 죄도 있고 깨닫지 않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지 중에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루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대표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에 대한 속죄,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에게는 너희는 정결하다, 너희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선언이 내려지는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큰 안식일 중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냥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일을 다 쉬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큰 기쁨의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기쁨의 날에 왜 또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되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큰 안식, 이 안식,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 마치 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은, 이 큰 안식일은 진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안식일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너무 기쁜 날이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기쁘지만 울게 되는 거예요. 기쁘지만. 그게 이 레위기가 말하는 대속죄일의 참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언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예요?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썩어져가고 없어질 것에 의해서 울고 웃는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질 그때, 그때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맛본 그 경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결국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기쁨의 중심이고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우리에게 이 최고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이 내게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